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외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아멘.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는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수단으로 세 가지 수단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돌 무덤이었고, 다른 하나는 연약하고 지혜 없는 여인들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실패한 제자들, 남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을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오롯이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불리한 조건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보잘것없다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누가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자격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쓰셔야 할 만큼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그런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 그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연약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 여인들과 제자들 가운데 대표격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여인들 중에 대표격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죠.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어쩌면 여인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처지였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그 여인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대표격으로 두 제자를 이제 선택하시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제자들입니까? 네. 주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그 뜻,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기보다는 시골로 그냥, 예, 예루살렘에서 어쨌든 자기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던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어쩌면 연약한, 예, 그런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믿음을, 이 막달라 마리아든 혹은 이 두 제자든, 이들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다른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이라는 그런 은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얼만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느냐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 배반의 길을 가는 자들조차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찾아와 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와 주심에 은혜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달리아 마리아와 두 제자는 모두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증언한 자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은 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하셨다시피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고 전하지만 남은 제자들 혹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십니까? 결국 이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직접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죠.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지만 사실 그분의 꾸짖음은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열심이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형편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정된 사건이었고 부활은 예정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한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참으로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와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이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인간은요, 애당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의 세월도 그들의 믿음의 보탬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 제자들의 전부라면 우리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것이라고는 끊임없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것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무익함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열심이고 간섭하신 것입니다. 나는 날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수십 년의 세월은 무엇입니까? 그 세월들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교회 다닐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세월이 허송 세월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허송 세월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믿음 없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소유하게 된 그 참된 믿음의 바탕에는 인간적인 모든 요소가 제거됐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가 교회를 몇 년 다녔든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직면해서 보면 자신에게 보이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집착뿐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삶에 집착하는 욕망의 흔적들을 남겨온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신자는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서 그러한 본질을 보는 것이죠. 항상 믿음에 실패하는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을 자신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나서 이 꾸지람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 없음과 완악한 상태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앞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신자는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아 내가 했다 혹은 하면 된다라는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 혹은 그것이 바로 사단적인 사고방식인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고집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어 그들 제자들의 삶이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맺혀진 그 열매를 이 제자들은 아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맺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제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3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공로가 아님을 잊지 않아야 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3년의 세월 동안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들은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수록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 참된 믿음에 있어서는 감히 인간이 어떤 조그만한 도움이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 그것을 정말 진실하게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어떤 열매들이 맺어진다면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허송세월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백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교회는 믿음이 없고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무익한 인생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언제나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런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걸 이러한 참된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